건강한 교회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. 주일이 아닌 시간에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 녹화하고 또 전달하기 위해 영상을 찍는 게 좀 생소하긴 한데요. 하지만 중요한 결정들, 계획들이 있어서 이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. 여러분도 광고를 통해서나 예배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건강한 교회가 다시금 모여서 어떤 사역들을 시작하려고 많은 계획 그리고 그 때를 보고 있는데 아직은 때가 아닌지 여러 많은 변수들이 있습니다. 오히려 한국교회 전체적으로도 대면 사역이 거의 어려워진 그런 상황, 그리고 이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지 못하는 이런 상황. 사실은 다시 모이게 되면 무엇인가를 시도하고 시작하려고 계획을 많이 했었는데 할 수 없는 그런 상황. 예,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. 그 가운데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. 그 중에 두 가지를 지금 이 시점에 시작하려고 합니다. 그한 가지는 제가 다른 영상을 통해서도 소개하겠지만, 기독교의 중요한 주제들 하나하나를, 제가 할 수 있는 게 강의다 보니, 강의 형식으로,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고 생각하고 삶에 적용하는 그런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. 아마 긴 여정이 될것 같은데 어쨌든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. 또한 가지는 우리의 삶에 정말로 필요한 영양분이 되는 영적인 영양분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더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의 영향을 받아 우리의 삶이 더욱더 힘있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? 이런 고민을 같이 해야 될 시점이 된것 같아요. 물론 여러분들이 그동안은 알아서 잘할 거라고 믿고 확신하고 또 예배 때마다 얼굴을 보면서 그런가 어떤가 이렇게 쳐다보기도 했었는데 얼굴을 못본 지도 꽤 오래되고 해서 그러기도 하고 또 이상이 너무 오랫동안 계속됐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. 들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함께 말씀을 읽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것을 통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가는 그러한 노력을 함께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 일환으로요, 큐티를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요. 그냥 옛날 방식의 그런 큐티는 아니고요. 날마다 정해진 분량의 성경 구절을 같이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훈련입니다.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바이블 타입이라는 이쪽인가 이쪽인가 모르겠네. 바이블 타임이라는 교재를 선택했습니다. 특별히 신약 관련된 신약을 먼저 다 같이 읽고 묵상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다른 말씀들, 구약 말씀도 같이 읽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신약을 중심으로 된 바이블 타임을 교재로 해서 함께 큐티를 말씀 나눔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는 그 교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제가 할 거고요. 그런데 단지 그 교재를 통해서 성경을 읽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제 계획 중에 하나는 그 읽어나가는 본문과 관련된 여러 신학적인 성경적인 지식들과 배경, 설명들을 좀 보태해서 여러분들이 읽어내는 성경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러한 노력을 하려고 해요. 좀 기대감을 가지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, 다 떠나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할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바이블 타임은 교재로 매달 나오는 그런 큐티집입니다. 그래서 구독을 신청하셔야 되는데, 한권 구독이 한 달에 2,000원씩이에요. 싸죠. 배송비 포함입니다. 바이블 타임의 홈페이지, 저희가 교회 카톡방 등을 통해서 혹은 이 영상을 통해서 홈페이지 소개도 같이 할 텐데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함께할 교재를 구독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구독비 월 2,000원 중에 1,000원은 교회에서 후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뭐큰 돈도 아니고 작은 돈이긴 하지만 교회가 함께 하는 사역으로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필요해서 함께 참여하는 그런 사역으로서의 이런 그 바이블 타임 나눔이 되었으면 좋겠고요. 이것이 잘 진행되어서 정말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변화들이 생길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혹시 구독을 신청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요, 저에게나 혹은 교회 사역자들에게 문의하셔서 잘 해결해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고요. 일단 늦어지지 않게 우리 지금 신청하셔서 다 같이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2020년 9월 부터가 우리의 시작하는 달이 될 것이고, 신약성경을 우선적으로 다 읽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같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. 한 번 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좀 위축되거나 또한 힘들다라는 이런 생각만 하지 마시고,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히려 에너지를 발산하고 일어나리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새롭게 도전하는 우리 건강한 교회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. 감사합니다.